Cho em bay theo anh nhé baby, bay theo muôn ngôi sao nhé baby. Chẳng ai ngăn điều gì love it make it you. Tụi mình cùng love it make it you. Đêm nay anh không như anh của mỗi ngày, chẳng lấy lúc mà dịu dàng và so sweet. Còn chân chờ điều gì love it make it you. Tụi mình cùng love it make it you. Bay cùng mai. This I was looking for travel everywhere 멀리 떠나면 왠지 그곳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요새 something is wrong with me. What's up? It's like I'm happy but not happy. 공감이 느고 혹시 I know it sounds crazy. 과거 후회와 미래 걱정 가득한 내 하루 원래 어려워 나 행복하기. This is funny part I went this far 결론은 I wasted time 어떻게 받게 됐어 내 일상에 가장 큰 행복 차지하는 건 내 옆에 있던 That's you. 널 위한 예쁜 노래 쏟아라지 지금 쓰고 있는 중 The best thing about you, girl, you good-hearted. 넌 항상 칭찬해 when you say you're so proud of me. Hey.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넌 날 있는 그대로 받아줘. 색결이 아닌 숨결로 깊이 안아줘. 사랑을 표현하는 제일 좋은 방법. 이렇게 곁에 있어주는 것. My baby girl. Don't worry, no hurry. 우리 좀 더 머물다가요 여기. 새로 걸은 듣고온 네 얼굴의 풍경 눈으로 찍고 마음에 새겨 We should stick together no matter what right? 어린 차이는 농담으로 바꾸는 사이 여행은 끝이 나지만 여운은 끝이 남듯 Damn, I like this expression 저 love it, make